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러시아, 중국, 몽골, 캄보자, 이란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파키스탄, 미얀마, 인디아, 방글라데슈, 싱가포르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와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우리나라 상설 대표부,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에서 5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경축위원회 사진 및 도서 전시회 융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.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정부, 성, 정당, 기관,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, 주체사상연구조직,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,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.